쫓아다가 어느 이름 몰랐던 곳에 날 혼자 두진 않겠죠. 비에 젖어도 꽃은 피고 구름 가려도 별은 뜨니 그대에게서 묻지 않아도 그대 사랑인 걸